이맘때쯤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 마음이 제일 스산해지는 때가 바로 이맘때, 늦은 가을이랍니다. 특히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골목길을 지날 때 어느 집에선가 밝은 불빛, 적당한 소음과 함께 고등어 굽는 냄새,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풍길 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눈물이 핑 돌지요. 어릴 때 생각나세요? 친구들과 골목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 배도 고파서 집으로 막 달려갈 때 우리 집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코끝에 익은 엄마의 찌개 냄새가 점점 진해질 때 그 순간 나를 받아줄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얼마나 기뻤었는지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엄마가 있는 집, 따뜻한 불빛, 찌개 냄새,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우리를 살게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그것만 있으면 험한 세상에도 가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현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첫 곡 정현우 씨의 신청곡 띄워드렸는데요. I'm Forrest, Forrest Gump. 영화 Forrest Gump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Alan Silvestri의 영화 음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Tom Hanks 닮았다고 해서 그리고 당시에 스포츠머리였기 때문에 Forrest라고 불렸다고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현우 씨. 김영철 씨 듣고 계세요? 김영철 씨 사연 보니까요, 저도 막 떠나고 싶어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밤낚시를 가셨더라고요. 서해안의 이름 모를 작은 어촌마을. 시골이라서 그런지 하늘의 별들이 어찌나 반짝이고 선명하게 보이는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밤하늘의 별들이 생각났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자정을 넘어 새벽 3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형 라디오를 켰습니다. 해맑은 아기 눈망울같이 반짝이는 별빛.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썰물처럼 쓸어내리는 시원한 파도소리. 그리고 새벽에 잔잔한 음성으로 귀 속의 작은 영화관으로 인도하는 은임 누님과 영화음악. 별로 소득이 없는 낚시 여행이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하셨는데, 물고기를 못 잡아도 별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 파도 소리를 듣고 그것만 하더라도 떠나고 싶다. 너무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김영철 씨. 자, FM 영화음악으로 김영철 씨처럼 라디오를 듣고 오셔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올려진 그 녹음본을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들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또 오세요. 어디냐면요. 편재지나 엽서를 듣고 거기다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적으시고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적으시고 우편번호 150-600번 적으시고 그리고 사연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편지지나 엽서를 통해서 사연 올려주신 분들은요. 100%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장담했나요? 김재윤 PD 너무 장담했다고 저를 막 나무라는 눈빛인데요. 저 인터넷으로도 글 올려주실 수 있는데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되는데요. 적어도 편지지나 엽서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그 정성 때문에라도 제가 꼭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프리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라스페스트 디지털 영화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영화제. 이러저러한 디지털 영화제가 우리나라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라스페스트 디지털 영화제는 그야말로 경계가 없는 영화제라고 알려져 있죠. 굉장히 즐거움 그리고 젊음이 넘치는 영화제인데 영화,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뮤직비디오, 라이브 뮤직 이벤트, 그리고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까지 정말 디지털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하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영화제가 열리는데요. 새로움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영화 매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젊음이 좋은 분들은 다 이런 라스페스트 디지털 영화제에 가보시면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스페스트 디지털 영화제에서 매일 두 분께 상영작 티켓, 그리고 영화제 티셔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했죠? 정영현 씨. 연애하는 기분으로 방송 듣는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운 행복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하네요. 아이들에게는 차마 3시에 일어나서 들으라고 하지 못하고 대신 저의 학창시절에 라디오가 얼마나 소중한 벗이었는지 얘기해 준답니다. 하셨네요. 참 좋은 선생님 같아요. 음악 선생님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노래 하나를 흥얼거리고 다니는데요. 그 곡이 헨델의 울게 하소서랍니다. 오, 무슨 동요 부르듯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전자 피식 웃습니다 하셨는데 우와, 아이들이 그 헨델의 울게 하소서를 흥얼거리고 다닌다고요? 거기 어느 고등학교인가요? 뭐 아주 대단한 고등학교 같은데. 자, 그거 신청하셨죠? 띄워드릴게요. 강재희 씨 듣고 계세요. 강재희 씨도 신청을 하셨는데요. 영화 파리넬리 중에서 울게 하소서. 영화 파리넬리 중에서 울게 하소서 들어봤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녹화를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인가 봐요. 눈을 다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한 2, 3시간 자고 곧장 방송 녹화를 하는데 콘택트 렌즈를 꼈는데 아마 그 각막을 상하게 한 모양이에요. 방송 조명에 눈이 토끼 눈이 돼서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각막이 약간 찢어졌더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누워서요. 온 빛을 다 차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회사에 나왔을 때, 방송국에 나왔을 때 실내에서, 실외에서 상관없이 아주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회사 현관을 지나가는데 양희경 씨라고 아시죠? 연기도 하시고 진행도 하시는 양희경 씨가 저한테 오더니 정우님 씨 쌍꺼풀 수술했다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쌍꺼풀 원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선글라스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단순히 눈을 보호하고 햇빛을 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성형수술 한 뒤에 반드시 끼는 것. 선글라스의 의미가 얼마나 더 이제는 확장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요 영화 속에 나타난 선글라스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참 인상 깊은 선글라스를 만난 게 또 준경삼님이었어요. 준경삼님에서 임청하가 쓴 선글라스, 그 진하고 커다란 선글라스, 바로 제가 눈이 다쳤을 때 쓰고 다니던 선글라스이기도 했는데요. 임청하는 영화의 처음부터, 그러니까 영화 내용 줄거리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그 선글라스를 벗지 않습니다. 주 밤 장면에 임청하가 등장을 했는데도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그만큼 보여주기 싫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니면 반환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홍콩의 그 암울한 현실을 그 임청하가 그 선글라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준경선님에서 임청하가 그 카페에서 그 주크박스를 통해서 계속 듣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현주 씨 듣고 계세요? 데니스 브라운의 Things in Life. 'Cause it's not every day. gonna be the same way. There must be a change somehow. There are bad times and good times too. So have a little faith in what you do. Oh yeah. Can you get 영화 중경삼님 중에서 데니스 브라운의 Things in Life 였습니다. 여러분은 선글라스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세요? 최초의 선글라스는 1752년에 제임스 에이스코프라는 한 안경 디자이너가 만들었다고 해요. 목적은 투명한 안경 렌즈의 반사광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인 선글라스는 1929년에 샘 포스터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글라스가 1930년대에 아주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헐리우드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촬영 현장에서 그 조명의 밝은 빛을 피하기 위해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것이 대중의 시선에서 자신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서서히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또 참 자연스럽게 신비스럽고도 유혹적인 헐리우드 패션의 일부로 굳어진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고 보면 참 기원도 알 수 없는 오래된 선입견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 있죠.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오드리 헵번은 진주 목걸이에 지방시의 검정 드레스, 검정 장갑을 끼고 그리고 얼굴 절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코끝에 걸친 채 빵과 커피를 먹으면서 진열장을 들여다보죠. 오드 헵번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던 것, 혹시 헐리우드의 화려함과 선글라스 사업이 암암리에 서로에게 특별한 이미지와 의미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박혜진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이었는데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오드리 헵번이 직접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불렀죠. Moon River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은 오드리 헵번도 선글라스를 벗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드리 헵번의 그 맑은 영혼을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 연기한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의 맑은 영혼을 그 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선글라스는 영화 스타들이 정말 많이 쓰죠. 밤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사실 영화 스타들에게 이 선글라스는 대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패입니다. 단순히 눈과 그 주변을 색칠한 렌즈로 덮었을 뿐인데도 그 변장의 효과는 대단하니까요. 참 그렇게 눈은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말해주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에게도 선글라스는 일종의 방패입니다. 자기 방어용 도구예요. 한번 매트릭스를 보세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결전을 준비하기 전에 마치 중세 기사들이 갑옷과 방패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글라스를 찾아 쓰죠.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며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인간적인 고통을 찾기 힘든 냉정한 전투 기계로 돌변합니다. 맨 인 블랙의 주인공들과 같은 그 영화 속의 기관원들이요. 비밀 기관의 요원들. 이들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요? 이들에게는 선글라스를 쓰는 것 자체가 사전 제압용 공격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땐가부터 선글라스가 아주 쿨한 패션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그 때문에 우리 자신을 멋진 모양의 단단한 기계로 개조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요. 영화 매트릭스 중에서 마릴린 맨슨의 Rocket's Dead 들어봤습니다. 자, 매트릭스에서는 유난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죠. 근데 그 선글라스가 디자인이 또 다 달라요. 트리니티가 쓰는 거, 모피우스가 쓰는 거, 네오가 쓰는 것은 다 다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컴퓨터 그래픽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는 것은 눈이란 뜻이겠죠. 그 눈을 가렸을 때 그 순간 사람은 기계와도 커다랗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좀 전에도 기관원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 속에서 형사나 비밀요원이나 혹은 군인들은 선글라스를 유난히 많이 쓰고 나옵니다. 선글라스가 대중화된 그 기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선글라스는 그 미국의 안경 메이커 마쉬룸이 1920년대 미국의 그 조종사들을 위해서 대중화시켰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 강렬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 마쉬룸이 연구 끝에 파일럿용 선글라스인 레이벤을 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잊지 못하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일단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세요? 저는 그 잠자리 모양의 그 검정 선글라스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 하면 곧 군사 문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군사, 군인, 그리고 비밀요원. 무언가를 감출 것이 많고, 그리고 누군가의 비밀을 캐어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눈을 가리다. 선글라스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시겠어요? I know we might seem imposing, but trust me, if we ever show in your section, believe me, it's for your own protection. Cause we see things that you need not see, and we be places that you need not be. So go with your life, forget the Roswell crap, show love to the black suit, cause that's the men in, that's the men in. Man in Black 중에서 Man in Black, Will Smith의 노래였습니다. 선글라스는 선글라스를 쓴 사람의 마음, 연약한 마음, 상처받기 쉬운 심성을 역으로 반영하기도 하죠. 레옹 기억하세요, 여러분? 레옹은 처음에 그 영화에 나타났을 때는 선글라스로 표정을 감춘 아주 냉혹한 살인자였죠. 하지만 마틸다와 함께 그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 선글라스가 어린애처럼 순진하고 상처받기 쉬운 이 덩치 큰 남자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방어막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틸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연 뒤로 레옹은 더 이상 선글라스를 쓰지 않죠.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의 내면은 관객들에게 폭로되었으니까요. 영화 속에서 선글라스가 여러 종류가 등장하는 것 하면 아무래도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류승환 감독의 피도 눈물도 없이 이 영화에서 전도연은 선글라스를 자그마치 10가지 이상 쓰고 나옵니다. 전도연은 여기서 가수를 꿈꾸는 전직 라운드걸 수진으로 나오죠. 하지만 극중 이름인 수진보다는 일명 선글라스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연이 선글라스 쓴 이유는 그 중간 보스죠. 독불이 그의 일종의 애인인데요. 애인에게서 받은 상처 늘 맞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 눈가의 흉터를 가리려고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나옵니다. 실외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는데 여기서 선글라스는 단순히 상처를 가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매개체로 작용하죠. 속내를 감추고 음모를 이야기할 때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주 진한 선글라스를, 반면에 솔직한 것을 보이고 싶을 때는 눈의 상처가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화려한 색깔의 선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의 선글라스는 바로 전도연의 수진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영화 중에서 또 선글라스가 전면으로 등장한 영화가 있죠. 제목도 라이방입니다. 그 선글라스의 대명사인 레이벤을 베트남식으로 발음한 그런 제목이죠. 장현수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그 택시기사들의 벗어나기 어려운 갑갑한 현실과 그래도 끝내 버릴 수 없는 그런 꿈을 그린 영화죠. 이 영화에서 밤에도 절대로 라이방을 벗지 않는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참 편안해. 꼭 숨어있는 것 같거든. 솔직히 사는 거 겁나지 않냐? 주인공인 항락은 베트남 참전용사인 삼촌에게 물려받은 선글라스를 택시를 몰고 다니면서 쓰고 다니죠. 이렇게 라이방은, 선글라스는 여기서 그 뒤에 숨고 싶은 심정, 사는데 자신이 없는 심리, 그리고 따가운 햇볕 같은 현실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요? 영화 내용 중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조민재 씨, 문지연 씨, 박교상 씨, 김선욱 씨, 그리고 최윤태 씨, 혹시 지금 듣고 계세요? 진작에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스팅이 부르죠. Shape of My Heart.

그 나중에 롤리타 선글라스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이 유명한 선글라스는요, 사실 영화 속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포스터 그리고 홍보용 사진에만 나올 뿐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나오건 나오지 않건 이 롤리타 선글라스는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이미지고요. 또 가장 전곡을 찌르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우스꽝스럽고 천박하지만 은근히 유혹적인 아름다움. 영화에서 중년의 교수 험버트는 14살 소녀 롤리타를 본 순간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롤리타 옆에 있고 싶은 마음에 롤리타의 어머니와 결혼을 합니다. 고상한 유럽의 교양인이었던 험버트 교수가 아주 정신없이 빠져들고 말았던 그 덜 있고 얄팍한 쾌락. 그 쾌락은 바로 이 선글라스가 대변하고 있죠. 헐리우드의 화려한 호사스러움이 싸구려 복제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 장난으로 타락하는 순간, 그 순간 발생하는 인공색소를 뿌린 사탕과도 같은 달짝지근한 맛,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유치찬란한 롤리타 선글라스는 닐 조단 감독의 모나리자에도 나옵니다. 뒷골목의 보스 대신에 감옥을 갔다 온 거리에 늙어가는 깡패가 그 대가로 흑인 매춘부의 운전사가 되면서 또 다른 어두운 세계로 빠져드는 이야기인데요. 밥 호스킨스가 그 감옥을 다녀온 깡패 조지 역을 맡아서 정말 열연을 펼쳤죠. 이 영화에서도 롤리타 선글라스가 나옵니다. 조지가 시몬, 그러니까 흑인 매춘부 시몬의 여자친구를 구하고 난 뒤의 장면인데요. 사실 조지는 이 시몬을 사랑했었어요. 하지만 그와 자신이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절망감을 필사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그때 사가지고 온 것이 바로 우스꽝스러운 모양의 선글라스 한 쌍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쓰고 또 다른 하나는 시몬에게 씌우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장난감을 끼고 울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퍼 보였는지 마치 울부짖는 어리광대처럼 보였습니다. 영화 모나리자, 네킹콜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영화에서도 전편에 흐릅니다. 그 노래 들어볼까요? 모나리사, men have named you. You're so like the lady with the mystic smile. Is it only 'cause you're lonely they have blamed you for that Mona Lisa strangeness in your smile? Do you smile to tempt a lover, Mona Lisa? 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real? Mona Lisa, are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To tempt a lover, Mona Lisa. Or is th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real? Mona Lisa, are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Mona Lisa, Mona Lisa. 모나리사, 네킹콜의 노래였습니다. 영화 모나리사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선글라스는 기본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그 뒤에 뭔가 감출만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영화 할로우맨, 폴 버호벤 감독의 이 영화에서 과학자 세바스찬이 끼고 있는 선글라스는 조금 다르죠. 그 선글라스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세바스찬 케인은 투명인간입니다. 투명인간 실험을 하던 과학자가 오만에 빠져서 자신의 육체로 실험을 하다가 그만 그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죠. 사실 이 할로우맨의 세바스찬 케인 이전에도 영화 속에서 투명 인간들은 검은 선글라스를 늘 쓰고 다녔어요. 마치 자신들의 부재를 감추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는데 참 우스운 것은 실제로 그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위장용 선글라스밖에 없었죠. 참 슬픈 아이러니죠? 글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인공적인 허울을 둘러쓰고 자기 과실을 무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 헐리우드 스타들, 그리고 검은 선글라스로 자신의 텅 빔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투명인간. 이들은 결국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영화 속의 선글라스, 오늘 FM 영화음악이 쭉 둘러봤는데요. 선글라스가 가장 근사하게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로 이 영화 빼놓을 수 없죠. 반환을, 중국으로의 반환을 앞두고 갖고 있는 암울한 홍콩 사람들의 그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홍콩 영화를 보면 항상 검정 선글라스를 쓴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윤발도 그랬고요. 우리 주윤발 검정 선글라스에 롱 코트, 그리고 성냥개비를 자근자근 씹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초표 싸움 중에서 엽천문이 부릅니다. 지안수에이션, 취하는 인생. 마지막 곡은 영화 하나회 중에서 에버러브입니다. 여기서도 선글라스가 아주 인상적으로 나왔죠. 조이사이 씨의 음악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